2017년 이르띠스키의 조리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6월 30일 귀국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 선수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달력망 제조 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쟁취했습니다. 김국화 선수는 성인급 여자 개인 경기에서, 박유정 선수는 청년급 여자 개인 경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1위를 했습니다. 성인급 남자 개인 경기에서는 김윤성 선수가, 청년급 여자 개인 경기에서는 김유정 선수가 각각 3등을 하고 동메달을 받았습니다.